뻗어 지겠나 능력국하면 지겠나 절대로 듣지 말라고 말해줬을 텐데 왜 나빠 너보다 잘했어 들려 똑같지 않았어 멋대로 손가락질은 말라고 말했을 텐데 I don't care I don't care 넌 나 따라해 따라해 하나같이 똑같아 보여 지겨워 지겨워 재미없게 왜 이래 왜 이래 새잔 속에 새처럼 oh, 넌 나를 가둬두지 마 어서 일어나 Ready 끝내줄게 action Ready 쓰러지게 action 들대로 가잖아 절대로 듣지 말라고 말해줬을 텐데 왜 나빠 멋을 좀 알았어 들려 겁내지 않았어 내게 손가락질은 말라고 말했을 텐데 I don't care, I don't care 넌 나 따라해, 따라해 하나같이 똑같아 보여 어, 지겨워, 지겨워 재미없게 왜 이래, 왜 이래 새잔 속에 새처럼 Stop!